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의 진모습은 당이 꾸려놓은 조국의 모습에 있고 언제나 행복에 겨워있는 인민의 모습에 있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인민보다 더욱 귀중한 존재는 없으며 인민의 리익보다 더 신성한 곳은 없습니다. 음악과 기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우리 당을 따르리. 위대한 어머니 조선노동당의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요라 같은 정과 요리의 세계가 또다시 조국강산을 뜨겁게 달구어주고 있는 조국강산에 노래가 울립니다. 이 노래 들으며 우리인민은 어버이 수령님들께서 한평생 사랑하신 우리인민, 오직 당만을 믿고 당을 따라 한 길을 걸어온 우리인민을 제일로 사랑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 천만 군민이 행복한 날에나 시련의 날에나 전적으로 의탁하고 살 위대한 어머니 품임을 더더욱 심장 깊이 졸감하고 있습니다. 200일 전투의 주타격 방향을 북북 피해복구 전투로 전환시킬 때에 대한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의 구절구절. 바로 거기에는 우리 원수님께서 좌명으로 삼으시고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펼쳐가시는 인민에 대한 멸사복무의 정신이 뜨겁게 맥받치고 있습니다. 뜻밖의 큰 물피해로 재난을 당한 인민의 불행을 그토록 가슴 아파하시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북부지구 피해복구에로 불러일으키시고 그들에게 크나큰 은정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 그 품은 인민의 자주적인 존엄을 지켜주고 빛내어주는 위대한 삶의 품이며 인민의 아픔을 가장 큰 중대사로 받아들이고 매 개인의 운명을 끝까지 지켜주고 보살펴주시는 은혜로운 품이라는 것을 인민은 뜨겁게 뜨겁게 절감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의 호소문에 호응하여 온 나라가 떨쳐나선 이 장엄한 현실에서 온 나라가 하나의 대가정을 이룬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만 볼 수 있는 수령당 대중의 일심단결된 모습에서 천만 군민이 심장에 사교함께 되는 것은 오늘 우리 당 깃발은 인민사랑의 최고 화신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어 더욱 힘차게 휘날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대는 기복이 빛나는 태국의 낯으로 얼마나 풍요한 윤리를 갖고 있던가 사회주의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하라. 뜨거운 심장 없이 감격인 눈물 없이 불러볼 수 없는 시대의 이 부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우리 눈앞에 뜨겁게 오려옵니다. 지난해 8월 자연재해보다 더 오목한 전쟁이라는 난파들을 휘어잡던 그때 우리 원수님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안고 계신 사람들은 큰물 피해로 한지에 나앉은 라손시 인민들이었습니다. 나라의 국방사업과 관련된 중대한 전략적 문제들이 토의되는 당중앙 군사위원회 확대 회의에서 라손시 큰물 피해 복구 문제를 중요 의제로 토의하도록 하시고 저국방선을 지켜야 할 인민군대를 급파하신 경려하는 김정은 원수님. 언제나 당만 믿고 따라온 인민이 뜻밖의 자연재해로 집을 잃고 한지에 나앉은 것이 너무도 가슴 아프시오. 하늘길, 백길, 용길을 달리시오. 라선 땅에 역사의 자국을 사격하시며 전화위복의 기적을 안아오신 우리 원수님이시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하늘처럼 여기신 우리 인민을 위해서는 하늘의 별도 따와야 한다. 바로 이것이 우리 원수님께서 천리로 사귀시고 구현해 나가시는 숭고한 인민관 멸사복무의 근본 핵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였습니다. 당중앙 창가에 휘날리는 붉은 단기의 보도김 소리 그리도 기세차게 인민의 가슴을 흔들어 놓는 것은 그대 기복에 빛나는 기지의 붓으로 얼마나 눈부신 기대를 설계 인민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불러기는 조선노동단지가 휘날리는 곳에 혁명의 승리가 있고 인민의 밝은 앞날이 있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장구한 역사를 통하여 절감한 진리입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 어떤 전지풍파가 닥쳐온데도 오직 인민의 모습을 마치와 낫과 붓에 담고 저국의 푸른 하늘가에 힘있게 나붙기는 우리의 단기만을 따를 것이니 경려하는 원수님의 영도 따라 나아가는 우리의 힘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인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한북도 북부 피해 복구를 다그쳐 또다시 전화위복의 기적적 승리를 이룩하고야 말 인민의 맹세 노래되어 시월의 하늘가에 끝없이 끝없이 울려갑니다. 위대한 당 그리 아픈